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입니다. 제가 봤던 만화 중에서 가장 완벽했던 만화는 슬램덩크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강백호와 북산 농구부뿐만 아니라 상대팀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읽는 사람들은 농구 그 자체에 몰입하게 했죠. 만화에 등장하는 농구부 감독님인 안 선생님은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에는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강조하는 호랑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제자 하나가 몰락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자율적이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문제아 군단인 북산 농구부를 전국 대회까지 이끌죠. 무엇이 리더십의 정답일지 현실에서 쉽게 답하기는 힘들어요. 특히 여기에 복음적인 리더십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더욱 머리가 복잡해지고는 하죠.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오늘은 정말로 리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자 해요. 존 맥스웰의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예콤님과 나누겠습니다. 예콤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첫 방송하고 반응이 좀 어땠나요? 반응 점점 더 나아질 저의 모습을 다들 응원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첫 예고편 하고 또 첫타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네. 잠깐 백수가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백수가 된 상태 속에서 이제 집중하면서 잘 인도받고 있어요. 혼자 계실 때 주로 어떤 거 하세요? 혼자 있을 때요. 네. 저는 그냥 정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네. 독서하고 그다음에 제 네. 취미생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 어떤 거 있어요, 주로? 취미생활이요? 네네. 공개해도 되나?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취미생활은 저는 악기 배워요, 악기. 아, 악기요? 우와. 악기 네. 어떤 거 배우세요? 악기 클라리넷 배워요. 클라리넷이요? 되게 좀 네. 유니크한 것 같은데, 되게 좀. 그래서 클라리넷 연습해요, 연주. 클라리넷이요. 네. 클라리넷 배우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플룻까지는 좀 봤고, 바이올린 플룻 이런 거좀 보통 봤는데. 제 나이 또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있어도 약간 4, 50대 이제 좀 아저씨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게 그래서 악기 막 이미지가 그런가? 암산들이나 그런 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 네네. 나이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아, 뭐, 가사도 뭐 그냥 말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살짝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어서, 약간 그래도. 그 주민에 간 느낌? 맞아요. 약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 맞아. 아버지 세대보다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혼자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면서 막 로맨스가 펼쳐지고 이런 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현실은 로맨스? 로맨스는 없어요. 현실은 그 저희 같은 청춘들이 악기를 배우기엔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지금 약간 거의 20, 30대는 뭐 사회생활 하거나 열심히 뭐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런 나이대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악기나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 거를 해야지라고 로망을 품을 수는 있는데, 사실 현실로 옮기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진짜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악기를 불어서 내가 꼭 클라리넷 묵상곡 네. 연주곡을 내가 약간 그걸 모음집으로 해서 꼭 내고 싶다, 뭐 앨범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이제 비전이 있죠. 저의 목표 이런 게 있어요. 잘 내가 됐네요. 연주곡 네. 묵상곡으로 듣겠다. 내가 연주해서. 잘 됐네요. 그 묵상곡 잘 하셔가지고 여기다 하나 제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랩런트 도토리에도 하면 좋죠, 이제 제가. 네, 듣는 거. 저작권 문제 없는 전혀 맞아요. 예컴님 오리지널 곡으로 한번 하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보이스니까요. 기대할게요. 네, 랩런트님, 저 혹시 마이크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들리는 게 확실하게 다르게 들려가지고 예전에는 좀 쟁쟁거리는 목소리를 들렸는데 뭐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 사이에? 맞습니다. 저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이크 소리니까 확실하게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쿱님 목소리가. 네. 그 방송에서도 이제 보니까 방송을 이제 저도 모니터 하니까 그 소리나 이런 게 좀 듣기에 좀 거북한 건 아닌데 좀 듣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어차피 이런 거 장비 구입하면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구입을 했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디스코드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예콤님이 가진 그 마이크 소리를 정말 온전하게 저희가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전보다 확연하게 다르게 들리기는 해요. 전보다 깔끔하게 들렸으면 이제 그걸로 성공한 거죠. 네, 전보다 부드럽게 들리고요. 깔끔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참 좋아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 방송을 위해가지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마이크를 직접 구매를 하신 거예요? 도토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죠. 이거 장난 아닌데요.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이 도토리 녹음하는 그 사이에 좀 이제 렘넌트 보이스에 아주 좀 큰 콘텐츠가 하나 중간에 있어가지고 저의 지적이라고 나름 다른 냄청자분들이 평했던 그런 게 지금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죠. 그 이 도토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살짝 이제 도토리는 살짝 그거보단 차분하긴 하니까 그렇죠. 그 콘텐츠는 너무 재밌어서 주변에서도 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서까지 쌉소리 해야 되나 많은 여기서는 간간히 하는 걸로 간간히 네, 간간히 섞는 걸로 그래서 도토리는 도토리의 네.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걸로 맞아요. 제가 여기서까지 쌉소리로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쿱님은 저의 이미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까지 새로 사신 예쿱님 오늘의 포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일단 마이크 새로 사시니까 좀 자신감이 붙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확실히 편해지긴 했어요. 마이크도 좋아지고 그래도 이제 거의 예고편까지 하면 세 번째 방송이니까 좀 마음이 좀 한결 편하네요. 네. 근데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양자역학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문송에서 벗어나서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온 거죠. 문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왔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이송합니다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포럼 기대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어떤 네. 포럼을 준비하셨나요?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라고 해서 위기를 뛰어넘는 리더의 11가지 원칙을 말하는 책을 오늘 함께 포럼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사실 네. 이 책이 전작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었죠. 그리고 이게 후속편으로 나왔다고 지난번에 예쿱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1가지 과연 새로운 조건이 무엇일지 이렇게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선정한 이유. 네네. 제가 원래 나서는 걸 막 선호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무대 공포증이 생겼는데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와 위치에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에겐 좋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반갑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시간 계속 흘러가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계속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이끌고 선택해야지 모두에게 좋은 게 될지 늘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1가지 리더십트를 통해서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11가지 리더십트요? 와, 네. 11가지씩이나 되는 거네요. 리더의 조건은 21가지였잖아요. 아, 맞아요. 21가지였죠. 네, 그거에 비하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서 리더가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뭐 리더로서 이루는 모든 발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끄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리더십트가 필요하다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넘어서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게 리더십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존 맥스웰 작가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좀 항상 조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회사도 네. 운영하고 있고 뭐 리더십이나 이런 지도자를 훈련시키면서 네. 뭐 거의 리더십 전문가고 리더십 대가로 가장 인기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저자가 워낙 리더십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11가지라고 네. 해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예전에 이제 이거 전작이 리더의 조건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리더의 조건 예전에 제가 번외편에서 포럼했을 때 토비님하고 네. 같이 21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21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네 들었었어요. 네. 예고편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는 비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 그리고 토비님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각자의 관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리더의 21가지 조건이 뭐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관계, 책임감, 안정감, 자기단련,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비전까지 이렇게 21가지 많네요 진짜 이렇게 있는데 이 21가지 중 21가지 솔직히 다 가지면 당연히 리더가 될 것 같고 진짜 완벽한 사람이죠. 네. 근데 21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예콤님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21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세 가지로 원래 축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품과 비전과 소통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면 저도 이제 램딤님이랑 똑같이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이요? 반갑네요. 네. 비전이라고 선택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리더에게 비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비전이 없는 리더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현실에서 보면은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다 보면 거의. 아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저도 비전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동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번외편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 때 이게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군 생활 때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그 명령 한번 하려고 해도 그냥 시킨다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병사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중간 입장에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저한테 명령을 하고 그거를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대대장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에다가 시키는 게 너무 막연해져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든지 간에 나한테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비전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 아 이걸 하라는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오지 그게 아니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다. 나는 둘 다 고생하죠. 예,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죠. 정말 무능한 리더는 정말 조직 전체를 피곤하게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리더가 비전이 없으면 그 팀원들에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면 진짜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예코님하고 저는 좀 같이 비전을 이렇게 택했으니까 좀 통하네요. 이 랩넌트 보이스에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한번 맞아요. 저희가 이 도토리를 통해서 랩넌트 보이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좀 플랫폼이 되는 그런 비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램디님은 그럼 혹시 그러니까 지도자와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도자와 리더의 차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저는 두 개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도자가 리더 아니죠? 동일하긴 하거든요, 진짜. 저도 네.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느낌으로는 리더보다는 지도자가 더 리더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는 좀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확실한 리더는 많은데 진짜 현실에서 네, 근데 네. 이제 그 비전과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소통과 비전을 함께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도자. 이게 참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도자를 영어로 한 게 리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같은 단 아니야?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 약간. 근데 이게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실 다들 쓰잖아요. 다들 그쵸. 쓰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까지도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은 진짜 북한 마냥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그 령도자 그걸 지도자라고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네 대통령도 지도자 중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 이런 생각이 좀 이미지상 그런 느낌이 이미지상은 들기도 하고요. 이미지상은 좀 지도자가 예. 그리고 아까 클라리넷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지휘자 생각도 좀 났어요. 오 네, 지휘자 네. 그것도 지휘자도 그 예전에 그 옛날 드라마 그 베토벤 바이러스 알아요 네, 보면은 그 강마애가 이제 그 니들은 내 악기야 이게 되게 명대사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지도자로 생각하기도 나기도 하고 같은 배우가 연기했던 불멸의 이순신 아 옛날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나. 제 나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 사람인 건가요? 아 어떻게 제 나이가 어쩔 수 없이 드라마를 한창 보던 때가 불명의 이순신은 저도 좀 아니 놀랐네요. 명 드라마예요. 명작이에요. 아, 명작. 얼마나 아, 기억이 얼마나 안 재밌게 봤는데 이순신 하면은 솔직히 명량 이걸 떠올리죠. 최민식을 좀 명량 재밌었죠. 명량 재밌었는데 네. 근데 그 명량은 명량에서의 그 이순신보다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왔던 그 이순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멸의 이순신에서 비춰졌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좀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불멸의 이순신은 사실 명량도 좀 됐죠. 아 그런가요? 명량도 좀 연식이 됐죠. 솔직히 이렇게 저희 나이가 들통나네요. 네 명량도 결코 뭐 그렇게까지 최근 그건 아니지 않나. 그렇죠. 네. 뭐 그래도 뭐 X세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X세대. X세대 아니잖아요. X세대 되게 그 정말 언제적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네, 그 지도자의 개념이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방금 아까 지휘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11가지 리더 시프트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리더 시프트로 선정했던 게 제 1장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전환하라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 됐다.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뽑았어요. 제가 첫 장을 딱 읽었는데 네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전환하라 하면서 이게 초점 시프트를 말해요. 초점 시프트요? 네, 초점 시프트. 그러니까 초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포커스 나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내 포커스를 아, 바꾸라고. 그게 네네.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오. 네, 이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주자랑 지휘자가 네. 네. 마인드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독주자는 일단 자기가 원할 때 뭐 악기를 집어들고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휘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율을 해야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맞추고 또 그 집단 안에 그 사람들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이제 지휘자가 그리는 그림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거 보러 온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의 뭐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독주자와 지휘자를 그렇죠. 이제 구분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악기 하는 사람이 실수해도 책임은 지휘자가 져야죠. 그렇죠. 예.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 지휘자의 비전도 좀 있어야겠네요.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그렇죠. 그 비전이.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이 장을 읽으면서 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러면서 아 나는 연주자일까 지휘자일까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램디님은 연주자와 지휘자 중에 어떤 것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둘 다 하고 있죠. 왜냐면은 썸탐 같은 걸 할 때는 독주예요. 네. 그 독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나의 음악을 표현한다라는 느낌으로 하게끔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도토리를 같이 하고 뭐 지난번에 랩너트 노이즈도 했고 이럴 때는 지휘자죠. 물론 랩너트 노이즈는 제가 지휘를 당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아니야 청중. 안돼 너무 놀랐어 피아니스트 연주회. 이게 전혀 지휘봉이 필요가 없는 악기들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책임은 결국엔 저한테 있다. 그거는 저는 동감했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결국엔 만들어지고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 그거는 왜냐면은 뭐 이 그 게스트들이 말을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게스트들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네, 결과적으로 이제 컨펌하고 마지막에 업로드하는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지 이 둘이 뭐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예콤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든 그 방송의 책임은 저한테 있지 예콤님한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더 책임을 이렇게 지우자면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지만 네, 그렇게 슬쩍 이제 넘기기가 네, 가능하지만 그런데 일단 그냥 인간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주자의 입장, 지휘자의 입장 둘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점점 지휘자의 입장으로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 많은 랩런트들이 올 수 있어야 되니까 오케스트라급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내자면은 제가 지휘자도 아니고 아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그 오케스트라 그냥 전체 무대에는 없는 네, 무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대 없는데 이 오케스트라 소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라의 소유라기보다는 그 총 책임이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총 책임자. 그러니까 그 지휘자의 실수마저 이제 그 총 책임자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또 이 안에서 많은 지휘자들을 세우고 저는 그걸 제가 없이도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프롬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도 좀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보통 이걸 이렇게 리더의 관점에서 이제 저는 얘기만 하면 뭐 어디 뭘 이끌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좀 확신 없는 연주를 하는 독주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나한테 맞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컸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뭘 이끌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나 뭐 내 수준 능력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을 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 사람이 이걸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 맞아, 내가 맞아. 다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막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겪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바뀌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절대주권을 믿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된다? 이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전환하라고 한 것처럼 그게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겪어봤으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바꾸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 마음속에 또 원약으로 담기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든 게, 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빛나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더 나은 후대를 남기고 가는 거. 좋죠. 멋있죠. 근데 이 말이 또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거기서도 이제 독주자라기보다는 지휘자인 좋은 리더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나길 원하고 그 좋은 리더는 사람들을 승리할 위치에 데려다 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동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불안해요. 시켜놓으면 되게 불안해요. 아, 저도 그랬어요. 못 믿어온 거 아닌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짝 네.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죠. 이 일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저는. 네, 그렇죠. 나중에 튀어나오는 게 제가 원래 그렸던 그 그림하고 다르거든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되게 막 조마조마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까지는 아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온 게 딱 달랐을 때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제 표정이 변한 걸 알고 눈치를 봐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이 원하는 좀 그림이 안 나왔는데 이걸 또 수정하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계약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딱 한 게 그냥 절대주권을 믿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 그게 되게 절대주권을 믿는 게 리더십의 하나의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절대주권을 믿고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빛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건 이거지만 이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가지 더 생각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빛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아지는 게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나보다 남들이 빛나야지 하는데 나는 되게 비참해지는 그것도 이제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리는 플랫폼은 나도 겁나 빛나야 된다. 같이 빛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빛나는 만큼 빛나는 게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빛나는 만큼 나도 빛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되게 확신해야지 헌신이 가능한 그쵸. 것 같아요. 그 확신을 하고 이제 나보다 더 나은 후대를 남기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그렇죠.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속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둠에 덮이면 이제 빛이 나는 나를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좀 놓치는 거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그게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휘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예코님만 빛나게 두진 않는다는 거죠. 저도 빛나겠다는 거죠. 같이 빛나는 거죠. 네, 같이 빛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네. 냄청자들도 같이 빛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게 빛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게끔 되는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이 딱 얘기하죠. 딱 그게 있어요. 뭐 너 빛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네, 표현하는 그 뭔가가 있더라고요. 네, 뭔가 느낌상 오는 그 그게 좀 카리스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확실히 있긴 있어서 이게 네 그냥 남들을 막 영성인가요 그게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전 그 영성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빛나는 게 네 그러니까 뭘 안 해도 사람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끌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빛이 그렇죠. 나니까 그 빛으로 다 몰리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이게 참 그냥 되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로 딱히 설명 안 되는데 그냥 되게 여유 있고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옆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네. 아, 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좀 편한 사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왜 쟤, 저, 저런 말을 해?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좀 유유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좀 반석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쌉소리를 해도 그렇죠. 무슨 쌉소리를 해도 그래 쟤는 그거야 이러면서 막 그거에서 별로 막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걸리는 게 없으니까 편한 거죠 마음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쌉소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해지죠. 맞아요. 자기 약간 속마음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믿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신뢰가 간다. 그것도 리더십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아래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 좀 계속 단독 플레이 이거를 이제 하게 될 때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이제 리드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좀 지시에 따라야 되고 이제 제가 좀 듣고 이해해서 이렇게 수행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을 때 그 리더한테 엄청나게 눈치를 주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예. 네. 아,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난이고 이거는. 네, 이 리더한테 되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눈치 보이게 막 하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께 가기 좀 어려운 사람? 네, 맞아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리더면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풍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뭔지 모를 무언의 압박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게 제가 저한테 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구나 했던 게요. 깨달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 못 깨달은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실제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근데 리더라면은 그런 부분도 안고서 가는 거죠. 어떻게 리더로 있으면서 좋은 말, 감언이설 같은 좋은 말만 듣고 있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죠, 진짜. 그러니까 리더 손해는 아닌 거죠. 리더 손해는 아닌데. 아니에요. 지금 랩런트 보이스의 리더잖아요. 리더의 손해는 아닌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저의 손해였던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리더가 괜찮은 리더였다면, 그러면 그 또한 이 조직의 일부다 하고 저를 품고 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막 계속 불편함을 주는 제가 사실은 제일 피해자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가해자도 저였던 거죠. 제가 지금 뭔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네. 옛날에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봤었다. 정확해요. 역시 문과. 리더를 불편하게 하고 약간 이런. 근데 리더라면 모든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해도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 역시 이 문과. 파생된 거겠죠. 네. 오늘은 제가 좀 의지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의지를 좀 할게요. 근데 이것도 이제 관련된 게 이제 나오는 게 네. 그 뭐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닌가? 한번 3장에 이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는 리더가 되라라고 비용 시프트에 관해서 또 나와요. 대가를 치르는 리더가 되라. 네. 네. 그래서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많이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리더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자 계획한 여정에서 그 고난의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네. 앞장서서 분투해야 된다고. 그래서 헌신이 핵심이고 일관성으로 임해야 한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야기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모세. 네. 저도 네. 모세, 갈렙, 여호수아 딱 이렇게 세명 네. 딱 생각나더라고요. 광야길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싫은 그쵸.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네,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 모세였어요. 그런 네. 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참 모세를 보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출애굽기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요즘에 강단 말씀이 저희 흐름이 이제 네. 우리 교회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그 광야길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광야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매주마다 쉽게 가는 때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정말 저? 매번 사건이 터지고 이걸 기록을 모세가 했을 텐데 얼마나 기록하면서 빡쳤을까. 스트레스 꽤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받았겠죠. 진짜 했어요. 근데 그 좀 한 가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만 따로 불러서 얘기할 거 아니라 다 같이 네, 다들 듣는 데서 그냥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증이 되니까 네. 모세한테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산을 내려가서 이야기를 할 때쯤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벌어져 있고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막 모세 끌어내라 막 탄핵 막 이런 막 별이별 막 일 벌어지고 그럼 모세는 막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거는 지금 전하지도 못한 상태로 다시 하나님한테 이거 따지러 올라가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하나님이 다 듣는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해 주시고 자 이 모세 따라서 이제부터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길 원하셨으니까 대체 어떤 리더가 되길 원하셨던 걸까요? 사실 저도 뭐 답은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 대가를 치르는 리더 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과 그런 원망을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모세가 하나님 좀 감사한 게 나중에는 여호수아한테 바톤 넘겼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받았잖아요. 대가, 거기서 대가가 나오니까 갑자기 얘기가 모세가 천국에서 듣다가 깜짝 놀라겠네요. 대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영광도 영광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대가가 축복인 것도 같아요. 복음적으로 그쵸. 이야기하면요.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난이 듯한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으로 보면 고난이 이제 축복의 시작이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모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서밋 타임이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니까 그게. 그 우리 수준으로 이해 못하는 리더의 그 아우라가 딱 있었던 거겠죠. 그게 바로 대가다. 대가지만 이 대가가 되게 축복인 거잖아요. 복음의 네. 관점에서. 복음 가진 사람한테는 대가도 축복이다. 아멘. 그것도 축복이다. 그렇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이 어려운 주제를 네. 빠져나가도록 맞아요. 하죠. 뛰어넘어가죠. 우리 빨리. 네. 여기 메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그 생각은 들었어요. 모세가 아 또 모세야. 아무튼 모세가 어 자꾸 그 모세가 위에서 들었던 말씀은 그 순간에 모세밖에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바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게 바로 이제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트의 내용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10장 그 리더는 배움과 훈련으로 완성된다라고 해서 네. 숙련된 리더에서 변혁의 리더로의 시프트. 그래서 임팩트 시프트를 말하더라고요. 어 변혁의 리더가 된 거다 모세가. 네, 변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노바지가 나와니까 노바지라고는 안 써져 있는데 아, 거기서 네. 그 번역의 리더십을 위한 시프트 내용 중에서 네. 명확한 그림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전 여기서 딱 노바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인데. 그쵸, 너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분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 존 맥셀이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이에요. 네, 아~ 그래서 아마 후반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인데 이제 네. 메시지 맞네. 아, 메시지 맞아요. 이거 뭐, 여기서도 나와요. 오, 우리 메시지 듣는 거 아니에요, 이분? 듣는 거 아니에요? 노바디 딱 생각나고 이거 뭐지? 그렇구나. 어, 그냥 딱 그냥 노바디인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러니까 노바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바디이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바디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주지? 그 모세가 생고생했던 게 이걸 자기 빼고 아무도 몰라. 자기는 아는데 자기 빼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거를. 근데 끌고 가야 되고 그 깝깝함.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고구마가 이어진다 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는 봤거든요. 과연 뭐가 사이다가 될 수 있을까. 아 다시 2주일에 넘어왔네요. 아 다시 돌아가요. 나가요. 다시 2주일에 넘어왔어. 자 일단 아 근데 이제 네. 하느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냥 하느님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 선에서 정리를 하죠. 네 절대 주권. 모세가 이유를 안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포로 된 거 그런 애굽 배경을 보면서 그걸 이유 알았기 때문에 모세만 그 말씀을 들은 거 아닐까요? 오, 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레메스의 메시지였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게 있는 거죠. 리더의 조건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레메스들도 각자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좀 빡센 일이고 빡치는 일을 할지라도 네. 결국엔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언약 하나 붙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하기 싫어했잖아요. 아 왜 나예요. 왜 나야. 그랬는데 결국엔 부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후대도 키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했죠. 그걸 따지고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리더에는 성공했다. 그 중간 과정이 너무 예, 이럴 것 같으면 리더하기 싫은데? 라고 들게 만드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언약 없었으면 진짜 병 걸려 죽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래도 리더는 리더였고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빨리 결론 내리고 이번엔 빠져나가도록 네. 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그 변혁의 리더 시프트, 그러니까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네. 실제로 저자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소개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글씨로 써 있는 말이 있는데 네. 이제 한국어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 네, 한국어로 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변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키가 성장 그리고 변혁에 관한 거고 네. 이제 자기와 자기 팀은 뭐 당신의 모든 것을 변경하고 올바른 변화를 돕기 위해 올인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올인한다. 그래서 딱 이거 올인한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하는구나. 리더를 키우고 정말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변화하고 변혁함으로써 더 나은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거 거기에 올인한다라고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리더가 그 웹사이트에도 이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저자가 정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 보면서 맞아, 우린 해야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는 좀 갱신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10장을 이제 우리가 변혁한다는 걸 갱신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치 있고 정말로 렘넌트를 서민 만들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곳에 올인해야 된다. 딱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읽으면서. 이게 막 변혁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올 체인지 생각도 나고. 어 맞아요. 네, 올 체인지. 막 그 메시지에서 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그래요, 이 책 되게 많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변화계 리더 시프트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명확한 그림을 가져라. 그게 노바디. 네. 그 다음에 자신 먼저 변혁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시켜 할 사람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또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또 복음을 가졌기만 해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 그래서 진짜. 그런데 사실 이게 들어봤을 때 와 맞는 말이다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사실은 네. 메시지 들어도 그 듣는 순간 와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메시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에서 오늘 해야 한다는 말을 끝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늘 해야 된다고. 오늘 해야 된다고. 내일 하는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와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네. 근데 사실 그냥 제일 막연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 건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쵸. 제일 궁금한 게 그건 거죠. 그럼 오늘 뭐 하지? 그건 거죠.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게 썸타임을 아니 도토리 녹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고 그냥 도토리 녹음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실천의 예시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작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그냥 말은 쉽고 힘이 되는데 사실 되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랩런터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오늘 그 작은 게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다.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만약에 오늘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좀 오늘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본다. 오늘을 리드해본다 라고 하면은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그게 좀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작은 것이면 이제 내가 그냥 평소에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걸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작은 거 오늘 내가 할 거 작은 거 생각을 네. 하면은 근데 이제 이거 저의 기준에서 네. 저의 작은 거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서밋타임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작은 거거든요. 아니, 너무 서밋타임 어렵나? 서밋타임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막 어디서 교과서를 꺼내왔어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막 이런 이런 눈 뜨자마자나 아니면 저는 묵상곡을 틀어요 일단 눈 뜨자마자 그건 좋은 묵상곡을 것 같아요. 틀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요즘에 좋은 묵상 그 채널 많잖아요. 뭐 키 메디테이션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게 랩런트 레코드라고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네. 랩런트 레코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이유 있는 찬양이랑 막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어나자마자 묵상곡을 선정해서 그거를 틀어놓고 서밋타임을 하죠. 근데 내가 일어나자마자 묵상곡을 틀지 않으면 그 서밋타임을 할 마음이 좀 사라져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그러니까 솔직히 일어나서 핸드폰 보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묵상곡 틀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와서 좀 유혹이 있지만 바로 이제 틀고 그러고 이제 서밋타임 하는 거죠. 짧게라도 진짜. 아예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핸드폰 딱 트는 순간 다른 거를 제가 보게 되니까 그냥 모닝콜을 묵상곡으로. 아, 그것도 좋다. 네. 그래서 그냥 모닝콜을 묵상곡으로 하면은 그 시간에는 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적 문제가 아침을 무조건 먹어야지만 되잖아요. 아침 중요해요, 근데. 네, 아침 중요해요. 아침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이 시간? 그 사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아침 먹기까지 전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 요게 되게 저한테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정답부터 얘기하면은 일단은 묵상을 가지는 거 안 가진 거는 너무 달랐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이. 네. 근데 저는 뭐 작은 거 뭐 할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면은 이제 묵상곡 맞춰가지고, 사실 이게 실천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스트레칭 하는 거? 너무 작아서 욕먹으려나?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것도 지속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런 것도. 네, 스트레칭 5분. 거지만... 스트레칭 5분. 5분이면 길죠. 네, 스트레칭 5분. 그게 그러니까 하루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네. 그 별거 아닌 거. 스트레칭. 그리고 작은 것들 뭐가 있을까? 뭐 글 쓰는 거, 좀 짧게 글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뭐 내가 뭐 좋죠. 뭐뭐뭐뭐뭐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뭐뭐뭐뭐 오늘은 나는 뭐 출근하면서 뭐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뭐 이런. 네, 네. 짧은 거. 그러니까 짧은 글귀 같은 거 나에게 해 주는? 오늘. 근데 막 되게 그게 막 은혜로운 글일 필요도 없고, 진짜 그냥 쓸모없는 글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만 볼 수 있는 글 좀 써보기. 그래서 그게 썸탐이 되죠, 저는. 썸탐. 근데 그거 한 3분 정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글은 좀 그럼 길지 않아요? A4용지 15줄이요 딱. 아, 15줄. 네. 네. 제가 그냥 제 리듬을 이제 맞췄어요, 거의 15줄. 그러니까 15줄이 좀 넘어가면 이제 3분에서 약간 넘어가고요. 그 15줄이 앞에 오프닝 멘트 빼고 뒤에 클로징 멘트 빼고 15줄이면은 천천히 읽어도 넉넉하게 시간이 남는 그런 썸탐이 돼요. 15줄이면은 뭐 서론 5줄, 본론 5줄, 결론 5줄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조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가장 편한 그 글 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시작은 되게 쓸데없는 생각. 막 오늘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뭐라든지. 그것도 뭐.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던 게,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에는. 그걸 이제 좀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생각들이 어쨌든 썸타임이라는 작품으로 나온 거잖아요. 뭐 네, 작품 취급해 주시면 작품으로. 아, 작품이죠. 되는 거죠. 매우 작은 작품이지만. 네. 네. 그래서 작은 것들이 진짜 작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고 리드에 간다는 건 사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자만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말 자부심이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움츠러들지 않고 딱 달려들어서 확 잡으면 그러면 삶의 응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콤님은 좀 이렇게 세상을 리드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이번에 WRC 메시지에서도 나왔었는데. 뭐에 대한 작품이요? 네. 아니면은 그냥? 그냥 뭐 보편적인 것도 좋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요. 네. 아, 작품. 그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라는 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왜 작은 것을 시작하라고 했는지가 내가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24잖아요. 네. 그래서 그 24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진짜 24 콘텐츠의 작품이겠죠.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쇼핑하는 거,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24시 속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뭐라고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는 좀. 맞아요. 정말로 이게 딱 말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너무 너무 부담을 주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지속이 반이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시작해서 지속하면 끝이다. 그런 뭐 작품 나오죠, 네. 언젠가. 네. 근데 이제 보통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지속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시작을 했다가도 이제 지속이 안 되거나 좀. 그렇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속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뭐 아무도 정말 못 알아줄 때는 진짜 의욕 안 생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네. 뭐 그래 나 안 알아줘도 돼 이런 거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막 반응도 없고 이러면 좀 위축되죠. 이게 내가 네. 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것처럼 하니 원하시는 게 정말 맞나. 조금 반응이 있어야지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들지. 아예 반응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끔 됐죠, 사람들이. 그냥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그 악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연주 영상이나 뭐 연주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린다던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거 말고 다 올려보면 어떨까? 아예 일상을. 네, 아예 일상도 좋고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까지만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식으로 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클라리넷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주 영상은 유튜브 찾아보면은 많다 이거죠. 근데 이 채널은 악기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까지만 보여주는 거야. 매일같이 그것만 해.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게 플랫폼이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저건 나도 하겠다. 이거 뭐 바이올린이야. 근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뭐 1차원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많은 플랫폼이죠. 아, 너무 널려있는 컨텐츠니까 네, 사실 바이올린 대가들이 연주한 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내 걸 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이 채널에서는 바이올린 꺼내고 이 바이올린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조율 띵띵띵 하고 막 그리고 쭉 이렇게 바이올린 조율 조절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뭐 줄 갈고 이런 것만 해. 이게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일반인들이 더 접근하기에 좀 이해하기에 공감되는데 좀 좋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다 일반인들이 사실 딱히 이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막상 보면은 궁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그동안은 그냥 연주 영상만 봐왔는데. 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완성돼가지고 막 그냥 어떤 악보 갖다 줘도 그냥 즉석에서 슥슥슥 이렇게 나오는 걸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전 과정이 이렇네? 이런 것도 사실 음악하는 분들은 너무 일상이니까 야 이게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 그 악기 자체를 볼 일이 별로 없거든. 맞아요. 약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왜냐면 물론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좀 알겠지만은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악하는 사람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 환상. 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진짜. 사실 음악은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음악은 잘 몰라요. 네, 그냥 아는 척하면 좀 고상해 보이니까 그냥 그런 거지. 사실 잘 모른다고요. 음악 딱 들려줬을 때 이게 누구 곡인지 누가 연주했는지 그런 거 다 깊게 알지 못한다고요.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앞뒤 이야기들, 이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이 다 만들어진 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다 이거죠. 그냥 그 스토리, 거기 담긴 이야기.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클라이넷 레슨 선생님한테 선생님 유튜브 안 하시냐고 하라고 이제 권하고 싶은 거예요.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진짜 저는 진짜 궁금하고 다른 사람도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 진짜 이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연주회도 이제 다 취소되고 이러니까 이런 기회에 진짜 그런 일상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일상인데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일상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상인 거죠. 그게 되게 야, 이것도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이 악기가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또 조금 더 유니크한 악기다 뭐 바순이나 이런 거다 그러면 바순 딱 그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세우는 것만 해도 우와 이럴걸요? 본 적이 없거든. 좀 설명 좀 해주고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서 맞아 중간에 이제 한마디씩 중간에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시크하게 이거 뭐 이거는 그냥 중고라서 한 5천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 이제 밑에 막 댓글 막 바순 클래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연주 자체보다 요즘에는 더 사람들을 니드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쵸. 이 악기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플랫폼에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요즘 시대에 맞는 컨텐츠이고 리더십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흥미를 일으키는 거. 맞아요. 공감 가고 좀 흥미를 일으키는. 그렇죠. 절대 결과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고 그 앞까지만 싹 보여주고 딱 약간의 그냥 테크닉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밀당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랩런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중에 그거 채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조율닷컴 조율닷컴 그래서 클라리넷으로 시작한 다음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이게 클라리넷으로 이제 뽕 다 뽑았다 싶으면 다른 악기 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악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그 앞 과정까지만 보여줘라. 뒤에 안 찍겠다. 그쵸. 네. 네, 나중에 좀 커지면은 아예 그 오케스트라 공연 가는 거예요. 그 공연하는 거 앞까지는 저작권 안 붙을 거거든. 그렇죠. 조율하는 것까지는. 맞아.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조율하는 것까지만 찍겠다. 나는 조율 유튜버다. 그래서 어디 조율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닷컴 하나 만드는 거죠. 아 이거 당장 해야겠는데. 그 악기 조율하는 것도 은근히 힘들어요. 뭐 클라리넷은 뭐 조율할 게 없긴 하지만 뭐 이제 조율할 게 있는 악기들 같은 경우에 좀 근데 음을 맞춰야 되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음 맞추는 거. 뭐 리드 있는 악기들은 리드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리드 똑바로 하고서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다르게 막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막 리드 계속 빨고 있고 막 이거. 막 그런 거 다 악기마다 특징 있잖아요. 그게 전공자들 본인들만 이게 되게 특별한 거란 걸 모르는 거지 일반인들 보기에는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막 보통 리드 같은 것도 여러 개 구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몇 개 다 버리잖아요. 거의 건지는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자들한테는 이제. 거기 약간 편지만 하면 된다니까. 막 오늘도 버려진 리드들 하면서 인간극장 그거 BGM 깔고 리드를 유인화 시켜가지고 밑에다가 자막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뭐 리드 뭐 이렇게 막 버려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리드의 심정을 막 대변하는 글 같은 거 써놓고 편지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되게 사실 콘텐츠가 일상에 널려 있는데 못 보고 그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들이 포럼하는 책은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리드를 생각하다가 아니라 리드를 생각했네요. 저희가 네. 이제 저희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갔는데 이 또한 컨텐츠라는 거. 아멘. 네. 이게 거기서 거기서 나온 거 작은 거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된 거죠. 작은 게 큰 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저율닷컴 아이디어 있는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랩넌트 보이스 말고 채널 하나 따로 파서 편집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합니다. 떨어지는 거 감사. 네. 아니 저는 남들만 빛내줄 생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빛나야 맞아요. 돼요. 네. 같이 빛나야, 같이 빛나야 돼요. 만드니 이제 랩넌트 네. 보이스 랩디 그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제가 같이 빛나는 조건으로 연락 주시면 대신 아이디어 도용할 경우에 제가 찾아갈 거예요. 이거 먼저 올려놓고 저 이거 그러니까, 등록할 거예요. 막 지적재산권 등록할 거예요. 저 네. 허락 맡아야죠.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 지적재산권 등록할 거예요. 아무튼 막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미 있으려나? 괜찮아요, 이런 콘텐츠. 그래서 저도 그 클라인 선생님 유튜브 했으면 좋겠어요. 조율닷컴. 조율닷컴. 그러니까 막 꼭 연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연주자들한테도 그쵸? 되게 마음 편한 일 아닌가 싶은 거죠. 자기 일상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얼굴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뭐 네, 손만 나와도 돼. 손하고 악기만 나와도 돼요. 목소리 정도만 나오고 나중에 좀 반응 괜찮아지네 싶을 때 한번 메이크업해서 나오면 돼. 그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니드를 생각하다. 그러니까요. 다시 조율을 생각하다. 잠깐 이게 꽂혀가지고 지금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네, 저를 니드해 주세요. 지금 저를 니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램디님은 그럼 그 어떤 리더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리더나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뭐 그냥 내가 좀 생각하고 꿈꾸는?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옛날 생각과 지금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은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순신 같은 리더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멸의 이순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멸의 이순신. 진짜로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내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명량해전 같은 그 말이 안 되는 13대 13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리더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답을 내고 필승의 전략으로 그 최소한의 피해로 항상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그게 저거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리더였고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죠. 진짜 멘탈이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난중일기를 쓰는 이순신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중일기를 쓰는 그러니까 기록하는 리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제가 그 롤모델로 잡는 사람이 좀 특이해요.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더디오요. 더디오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거의 네. 언급이 안 되니까 딱 한 번 언급됐는데 네. 그 사람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대필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슬쩍 써놨어요. 이 글을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너네들한테 무난한다고 슬쩍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바울 몰래. 바울이 시키지도 않았겠지 이걸. 슬쩍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더디오한테 말했고 더디오가 썼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되게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대술할 수 있는 정도면은 이 사람은 자체 사역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사람이 헌신도 했다는 거죠. 중요할 때. 그리고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이 기록이 나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장문의 노마서를 대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멸의 이순신에서 그 전선 앞에 서는 이순신도 대단히 훌륭한 리더이지만 뒤에서 그 와중에 난중인기를 잠잠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이순신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기록이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멸의 이순신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 기록이 그렇죠. 없으면은 이순신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자세히 알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기록을 남기고 그게 후대에게 어떻게 귀감이 되는지 그것까지도 뭐 그런 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록 자체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가 된다면은 나의 그 행적이나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사소한 것들 그리고 내가 했던 부족한 모든 일들까지도 부끄럼 없이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록을 근거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뭐 인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리더 그런 사람은 저는 좀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리더가 되고 싶더라고요. 오, 괜찮다.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리더.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복음 관점에서 생각한 거. 예.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그런 거 얘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서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진짜 끝났다. 이 두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리더. 이게 저는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현실에서 또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몸이 안 따라가죠. 네. 그렇죠. 특히 또 문제가 탁 터지면 더 안 되죠.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뭐 사건 뭐 일 이런 거 할 때 딱 이 생각을 해요. 진짜 감사하게도 이제 그냥 딱 그게 터지면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딱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진짜 문제냐. 아까 미순신이 아까 답을 항상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 문제라면 진짜 답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지 않았냐. 그럼 네가 할 것은 하나다 하면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딱 이 생각으로 딱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바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리더. 자 리더이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람.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또 나에게 있는 뭐 상처와 네. 잘못된 생각들이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리러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복음 그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저 리더 따라서 갔는데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신의 모든 노력에 부정당하는. 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한테 그만큼 이제 신뢰를 못 준 거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다음에 따라가기 싫지. 그렇죠. 도망가서 뒷길로. 네, 어떻게든 도망가려 하지. 저 사람 말은 무조건 100% 바뀔 거야. 이대로 안 갈 거야.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한 하루 지나면 말 바뀌겠지. 이런 묘한 확신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뢰감을 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 시작이 복음이라면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언약에서 시작하는 사람인 거죠. 모든 것을 진짜 언약에서 시작하는 사람.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근데 좀 약간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시작은 그러면 올바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가끔씩 가다가 내가 맞게 시작했나? 착각, 회의감. 의문이 될 때. 네, 불신앙. 이런 게 딱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묘한 느낌. 그러니까 좀 흔들리는. 그렇죠. 흔들리는 게 꽤 자주 있고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이 길 맞는 거야? 이 길로 가면 가나안이 나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저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내 미래가 흔들리고 두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그런 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되고 또 내가 흔들리고 아 나에게 막 불안한 감정과 이런 게 온다는 거죠, 진짜. 실제로도 막 저도 그랬었고. 근데 내게 말씀이 임했고 말씀 성취 속에 있고 그런 여정 속에 가고 있다면 내가 좀 없어도 이게 확실한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흔들리고 이런 부분은 그냥 진짜 말씀을 믿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구나. 그게 뭐, 결국에는 말씀으로 강한 리더가 진짜 리더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사람. 갑자기 또 모세가 생각나는. 안 돼. 안 돼. 도망쳐. 자, 그 출애굽기에서 얼른 빠져나와서. 네, 네. 갑자기 또 순간 그 순간 모세가 생각나면서. 근데 아, 오늘 모세한테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만큼 저희에게 각인된 거잖아요, 이게. 네. 뭐 감사한 일이네요, 또.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모세가 아, 되게 힘든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리더인데 야, 모세 삶 진짜 고달팠겠다. 이 생각이 솔직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읽는 내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자면 다윗도 시편 내내 막 자기 막 불평불만하고 했는데 다윗은 의외로 그런 생각 안 들지 않아요, 좀? 어, 다윗은 의외로 그 생각 안 들어요. 다윗은 의외로 좀 왕 이미지, 약간 그 골리앗을 이긴 그 이미지, 그게 좀 깊게 남고. 왠지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써놔서 그런지 그런가봐요. 근데 실상 시편 보면은 막 왜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다시 언약 붙잡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 딱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렘넌트 7명 중에서 팔자가 사놓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굳이 따지면. 그쵸, 근데 진짜. 그러니까 유독 모세를 보면은 아 그냥 뭔지 모르게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짠한 약간 짠한 느낌. 아 그러니까 와 진짜 힘들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은 모세한테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깽판을 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 생각이 딱 들고 다른 넷노트보다 그게 왜 강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힘들자면 힘들었을 텐데. 80년을 또 기다려서 그런 건가? 아 그러니까 예. 애초에 시작 시점이 80살이었고. 그러니까 좀 진짜 절대 불가능했는데 절대 네.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진짜. 홍해 갈라지고 막 만나 내리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쩌는 장면들이 많은데 어 근데 그냥 되게 힘들었던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게 막 임팩트가 너무 커 가지고 하고 모세야 거기다가 난 너무 힘들고 불평불만했다라고 쓰기에는 아 근데 거의 그렇게 쓰기 직전까지 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적지만 않았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원작에 이렇게 약간 욕 비슷한 거 써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의 막 절절함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모세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튼 모세가 이막 위대한 네네. 지도자니까 자꾸 이제 리더에 관한 거니까 자꾸 모세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리더의 대표격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리더 이미지가 가장 강한 그 7명 중에서 제일 리더스러운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줄줄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만 보는 것. 아, 저 사람 저래서 힘들 거야. 이거 되게 속는 거죠. 그거는 그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를 못 본 상태로 아 진짜 힘들지 않을까? 이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아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수준이니까 되게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뒤에 있는 리더십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이 말을 해서 얼른 모세한테 또 빠져나가려고요. 3차 탈모세. 어떻게든 이 어려운 주제에서 빠져나가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아직은. 감히 모세 상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하고 있는 바로 랩넌트 보이스라는 거. 그래도 방송을 두번 하니까 예쿤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법 네 이제는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편해지셨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 네. 불과 지난 방송만 해도 막 거의 침묵 리액션이잖아요. 방청객이었어요. 이러면서. 중간에 제가 침이 말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터지긴 했잖아요. 아, 막판에 막 잠깐. 포럼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터지시면서 갑자기 이제 막 네. 그때 빛난 거죠. 오로지 영적인 주제에만 반응하는 예컴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이분하고 복음 이야기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폭넓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코님은 더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책에 대해서요. 네, 또는 뭐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랑 또 다시 리더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적인 리더란 어떤 것인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복음적인 리더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함께 갈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함께 가고 함께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누가 이렇게 말해도 그런 거에 정말 걸려들지 않고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냥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리더인 것 같아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기다릴 때도 나도 이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정말 24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누리고 25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 이제 될수 있도록 이제 함께 힘주면서 가는 거, 그게 복음 가진 리더이지 않을까요? 기다림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맨 처음에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안 선생님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은 드네요. 제가 그 만화이긴 하지만 그냥 어릴 때 진짜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지금 다시 읽어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슬램덩크 세대가 어떻게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슬램덩크는 시대를 초월한 그분을 잘 명작인데. 몰라요. 네. 아, 그거 농구 좋아하세요? 이 명대사를 한번 딱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저 강백호밖에 몰라요. 강백호. 강백호, 서태웅, 뭐 최치수, 뭐 이렇게 주인공 몇 명만 강백호랑 알아도. 서태웅 그거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아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분들 이제 프사 배경에 있더라고요. 그런 짤이. 그래서 아재라고 하면은 저까지 그 아니 아재 웃긴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슬램덩크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거기 좀 명대사 있지 않아요? 강백호가 하는? 명대사가 많죠, 대단히. 뭐 왼손은 거들고요. 나는 뭐 그래, 나는 천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정말 그 진지하게 도토리 할때 슬램덩크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저도 좀 찾아봐야 되긴 하겠죠. 저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거의 만화라고 못할 뭐 거 있어? 아 뭐 그쵸, 만화도 하는 거죠. 뭐 만화나 웹툰이라고 도토리 못할 거 있어? 우린 포럼 하는 건데? 막 그러면서 막 슬램덩크 괜찮은데 막이 생각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시즌 1 기획 단계에서 슬램덩크 어때라고 하니까 그때 케인님 표정이 저 사람 뭐지? 라는 표정이어가지고 케인님도 슬램덩크 아나요? 그 아마 제목은 알까 그랬을 아, 거예요. 그쵸. 제목은 알죠. 근데 네.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흑백 만화 좀 아니에요? 흑백 만화? 흑백 만화였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제 계정본으로 나올 때는 컬러가 됐죠. 네. 그래서 그 흑백 만화로 기억하죠 저는. 이러니까 진짜 아재 그쵸. 같다. 어떡해. 근데 아까 불멸의 이순신도 보니까 2004년. 2004년 작품이라고요 그게? 잠깐만. 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이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불멸의 이렇게 이순신. 들키네요. 불멸의 이순신이 2004년 작품이라고. 헐, 네, 진짜네. 2005년에 종방했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이순신은 명량이지만 이제 램디님이 기억하는 이순신은 불멸의 이순신이다. 아, 그 명량하고 10년 차이가 난다고? 이게. 명량이 한 2000몇 년에 개봉한 것 같은데? 아, 이승 씨는 최민식이죠. 그렇죠. 최민식이죠. 네, 이승 씨는 김병민이 아니라 최민식이죠. 어, 나 지금 진땀이 벌벌 나네. 제가 이 불멸의 이승 씨를 어릴 때 봤어요. 네. 맞아요. 네, 어릴 네. 때. 어린 추억에 이승 씨는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추억에 얘기했지만 기억은 좀 난다 내용이. 아, 그 어릴 때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어린 마음에 아 막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이순신의 화력을 지켜봤던 게 그게 각인이 되었나 보네요. 네, 가슴속에 깊이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오는 거지. 슬램덩크도 어릴 때 봤던 거예요. 어, 그 슬램덩크 어릴 때 봤다긴 너무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슬램덩크 진짜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저는 만화가 뭐 굳이 이거 TMI로 이제 얘기해 드리면 저는 코난 이런 거 봤어요. 코난 뭐 김정일 약간 김전일. 이런 김전일 소년 탐정 김전일 김전일은 저도 김전일 세대입니다. 네. 네. 김전일 묻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김전일은 저도 김전일 세대예요. 어. 아, 김전일은 저도 김전일 세대예요. 그거는 되게 오랫동안 연재했거든. 뭐 슬램덩크는 참 빼박이긴 한데요. 그게 초판이 달빛 천사 제가 달빛 천사. 달빛 천사요? 달빛 천사가 뭐지? 네. 세일러문은 아는데. 안돼 왜요? 안돼 아무튼 이런 만화가 있다. 안돼 램디님은 어렸을 때 불멸의 이순신을 봤던 것이 깊이 각인되었다. 아, 이산에서 정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봤어요. 네, 네. 맞아요 어릴 때. 아,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뭐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다가 또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슬램덩크의 그 안 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선생님은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가 네, 안 선생님은 강백호를 기다려줬다. 아멘. 강백호가 스스로 눈을 뜨도록 기다려줬어.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굳이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참 마무리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오늘도 조금 쌉소리가 나온 것 같긴 한데 편안하게 가야죠. 이것도 성령 인도 받아서 갑니다. 도토리는 맞아요. 그게 더 편하죠. 그렇죠. 아무튼 예코님이 편하셨다면 그걸로 된 거죠. 네, 네, 편합니다. 저는.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이렇게 하면서 참 뭐 네. 별의별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만 얘기한 네. 게 아니라 무슨 컨텐츠 얘기도 했다가. 불멸의 이순신 얘기도 했다가 네 나이가 들통나고 이제 또 모세에 빠졌다가 아직 제 나이가 들통난 건 아니죠. 어릴 때 봤다니까요. 네. 아, 어릴 때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모세에 한 세 차례 빠졌다가 여러 가지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11가지 리더 스포트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래도 이제 아 맞아 이날 이랬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11가지 리더십 스포트를 한 번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그래서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전환하라. 초점 시프트. 목표 달성보다 성장 자체를 중시하라. 자기개발 시프트.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는 리더가 되라. 비용 시프트. 조직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의식을 심어라. 관계 시프트.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움을 창조하라. 풍요 시프트. 조직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라. 재생산 시프트. 지시하지 말고 교류하라. 커뮤니케이션 시프트. 회계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라. 개선 시프트. 지휘적 권위를 버리고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라. 영향력 시프트. 리더십은 배움과 훈련으로 완성된다. 임팩트 시프트. 커리어를 쌓는 대신 소명을 키워라. 열정 시프트. 이렇게 11가지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뭐 예콤님이 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들이 하나 있나요? 저는 1장. 아, 그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전환해라. 저는 그거. 그걸 얘기했으니까 된 거네 오늘. 네, 그러니까요.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네. 여기 그 저자도 막 말을 해요. 이 11가지 시프트가 절대성을 띄지는 않는다고. 이건 예시일 뿐이고 그냥 네. 청사진이다.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각자의 여정에 맞는 특유의 리더 시프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 투트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리더십 투트는 좋은 리더에서 더 나은 리더로 가는 과정이자 도와주는 이제 도구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가지를 다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 리더십 투트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쵸? 너무 편한 생각인가? 인간미가 없어.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쵸? 너무 편한 생각인가? 아니 좀 쉽게 하려고. 아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니 여기서 그랬어요. 아까 전에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임팩트 리프트를 시프트 그 변혁 리더 네. 시프트 네. 그것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램디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만 해도 된다. 하나만 대충 하려다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대가를 치르는 게 리더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게 제일 끌리더라고요. 그 커리어 대신 소명을 키워라. 그게 제일 끌리더라고요. 그 존 맥스웰 작가가 쓴 책들에서는 저는 항상 맨 뒤에 가장 그냥 필요한 게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키나 뒤에 나오죠. 네, 그 리더의 조건에서는 제일 뒤에 나왔던 비전 그게 제일 끌렸고 이번에는 그 커리어 대신 소명을 키워라. 이게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그게 비전하고 가장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끌리고 이 소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 아우라. 네, 아우라.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영성 무시할 수 그쵸.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커리어 투 콜링. 뭐 지금 제가 뭐 커리어가 빈약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커리어 대신 빵빵하죠. 이 유튜브 경력만 해도 빵빵하죠 이제. 1년 차. 1년 차 뭐 제작 영상 약 300개 빵빵하죠. 근데 뭐 경력 대신 소명 이건 참 저의 입장에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소명을 담을 때다. 그런 입장에서 목사님이 쓰셨다 그러니까 더욱더 메시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메시지예요. 거의 여기서도 실제로 얘기해요.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로 얘기하지만 꼭 신앙이 소명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명을 찾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유를 찾는 거, 존재 이유, 뭐 살아가는 목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소명이 이유였다. 그러니까 저도 62가지 삶 중에서 이제 제가 붙잡은 소명은 이사야 6장 8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야 현장에 가야 될 이유와 시간표가 있다. 이제 저의 소명이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구나. 듣자고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후닥닥 찾아보고 있어요. 후닥닥 찾아보고 나를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딱 오네요.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네, 답하고 그게 인위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우리에겐 다 주어진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랩런트들이 현장에도 언젠가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오게끔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포럼이 또 이렇게 원래 항상 이랬어요. 원래 항상 이랬어요. 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엿가락 같은 그 매력이 바로 도토리 매력이었죠. 아무튼 오늘은 진짜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읽게 될지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에는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와타바니 아이코가 쓴 이제 명상에 대한 책. 네. 대해서 이제 나눌 것 같아요. 네.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그래서 와타나베 아이코가 지은 책이고 이 책이 꽤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네. 그 명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비 이미지 이런 거 좀 벗고 명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럼을 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오늘 방송 뭐 소감이랑 그리고 냄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코님 인사해 주시죠. 네. 거의 뭐 세 번째 되니까 그래도 이제 입이 좀 열려서 많이 열렸죠. 이제 침묵하지 않고 이제 좀 입을 이제 조잘조잘 떠드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누리다가 갈 수 있는 포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포럼도 너무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되게 편하게 방송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하면 양반이죠. 지난주에 솔직히 조금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 방송 끝나니까 예코님이 말이 다시 많아지시는 거예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하는 걸 보면서 그 도토리 방송은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멘. 리드하시는 거다.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편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램청자 여러분들도 책을 읽거나 또는 오늘 그냥 포럼을 듣거나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도토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 2 예콤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